나 이제 가려합니다. 아픔은 남겨두고서 당신과 못다한 말들 구름에 띄워놓고 가겠소. 그대 마음을 채우지 못해 참 많이도 눈물을 흘렸소. 한번 만져주오.